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님비, 좀비, 딩크, 여피, 탱자, 낑깡, 오렌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족에 해당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콩나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단칸방 윗목에 어머니가 기르시던 콩나물이 항상 놓여 있었고 그 덕에 콩나물도 많이 먹게 됐고요. 지금도 감기라도 걸렸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듬뿍 풀어넣은 콩나물을 먹고 땀을 흠뻑 흘리는 일로 약을 대신하는 적이 많으시다고요. 거기에다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와 전철, 단칸방에 콩나물처럼 많은 식구들, 콩나물 많이 먹으면 키 큰다는 말을 정말인 줄 알았던 어린 시절,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느라고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니. 글쎄요, 명칭을 붙여주는 것은 어쩌면 소수의 특정 집단한테만 해당되는 건가 봐요. 그게 아니라면 이 콩나물족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대전 충남대 건축공학과의 PMJC 동생과 내기에서 이기셨습니다. 신청곡 그 내기를 했다고 하셨죠? 영화 선샤인 중에서 Take Me Home Country Roads, 존 덴버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내기에 이기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프로 단골 손님 되시는 거지요. 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김수영씨 영화음악을 듣다가 영화의 감동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선샤인을 볼 때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이 음악을 들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 양천구 목이동의 이홍성씨, 소영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음악은 아마 그 마음을 전해드리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비디오를 봤거든요.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챔피언스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미운 우리 새끼들 같은 꼬마 하키 선수들을 데리고 그들을 백조가 되도록 도와주는 하키 코치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퀸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We are the champions, 퀸의 노래입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and kicked in my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no pleasure cruise. I consider it a challenge before the whole human race.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kisses winter tea.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Summer Kisses Winter Tears, 줄리 크루즈 음성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2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동생과 전국의 수험생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강지선 학생이, 서울 도봉구 창사동에서 박종훈 학생, 강남구 개포동에서 한재웅 학생, 대구 달서구에서 박지현 학생, 오창용 씨, 강석원 씨 이런 분들이 전부 시험을 치르신다는 그런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전기락 씨는 영미 호연이에게 수학능력시험 잘 치라는 그런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주 화요일로 성큼 다가왔죠. 학생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 들어보라고 한다면 뭐 1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험이겠죠. 시험만 없다면 학교 가기도 즐겁고 또 공부도 훨씬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시험이 없어도 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겠지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고요. 또 피하고 싶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연출한 영화 시네마 천국을 보면요.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시험 보기를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학교 졸업 자격 시험장이었죠. 국민학생들이 모두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로 앉아 있습니다. 앞줄에는 꼬마 토토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뒷문으로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아주 쭈뼛쭈뼛 거리면서 들어서는데요. 그때부터 긴장된 분위기는 깨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번지지요. 그 아저씨들 중에는 극장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도 끼어 있었고요. 토토 뒷자리에 앉은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그 시험관 눈을 피해가면서 손짓으로 애원하지요. 그런데 토토는 그 대가로 영사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알프레도는 물론 안 된다고 하죠. 그러자 토토, 그 꼬마가 아주 매정하게 돌아앉아버리죠. 산수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고 쩔쩔매던 알프레도는 결국 항복을 합니다. 토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자 토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준비해두었던 답안지를 알프레도에게 내밀지요. 이 장면, 영화 속에 그려진 시험 장면 중에서 아마 가장 따뜻하고 유머스러운 장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뽀빠이 아저씨 같은 말 한마디 할게요. 컨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정지영씨, 역시 강남구 대치이동의 윤현식씨,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의 황재현씨, 성동구 금호이가 이경미씨, 광주의 박진아씨, 그리고 정성훈씨, 서종영씨,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시네마 천국 중에서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Childhood and Manhood, 그리고 이 곡을 조금 빠르게 변주한 토토와 알프레드였습니다. 이 시네마 천국 이제 곧 디렉터스 컷, 그러니까 감독판으로 다시 개봉됩니다. 신시네마 천국이라는 제목이죠. 이 신시네마 천국과 시네마 천국을 비교해보면 영화 제작자가 생각하는 상업 영화의 감각, 그리고 영화를 만든 감독의 감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화 속에 그려진 시험에 관련된 장면들, 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은 러브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버드대학의 법대생 올리버와 레드클리프 여대의 음대생 제니, 그들이 소파에서 함께 시험 공부하는 장면이었죠.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한 손은 연인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애인과 정말 이렇게 함께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시험 공부도 정말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음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영화 러브스토리 얘기를 너무나 실감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가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연인들이 괜히 눈밭에서 뒤로 넘어지고 돌고 뭐 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미안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요. 미림여고 2학년의 민지연 학생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처녀 때 무척 좋아했던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서 그 정말 눈밭에서 넘어지고 돌고 막 그러던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죠. 스노우플로리기였습니다. 조성태 씨도 잘 들으셨죠? 자,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올리버가 다녔던 하버드 법대. 여기는 정말 공부를 지독하게 시키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이 출판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텔레비전 시리즈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니까요. 제임스 브리지스 감독이 연출한 페이퍼 트레이스. 이 영화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버드 법대생들은 예습을 철저히 해가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다 시험까지 계속 겹쳐서 극도로 긴장된 나날을 보냅니다. 이와 비례해서 피로도 쌓여만 가지요. 경쟁은 치열하고 동급생들의 기숙사 방에 불이 꺼져야만 안심하고 잠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뒤처지게 되는 학생 중에는 미쳐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괴롭기만 한 학창생활을 몇백 배로 괴롭게 만드는 인물, 악명 높은 킹스필드 교수였죠. 이 킹스필드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지정해서 소송 사건의 검사와 변호사가 되게 합니다. 두 학생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킹스필드 교수는 공방전에서 뒤지는 학생에게 끔찍한 망신을 안겨줍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하버드 법대생들에게도 졸업식 날이 찾아옵니다. 주인공 티모시 버텀스는 그렇게 어렵게 받은 졸업장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하늘로 날려버리죠. 글쎄요. 고생 끝에 겨우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어떤 허망함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도 예전에 그 교복 입던 시절에요. 그 졸업식 날 교복을 찢거나 불태우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에서 마치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옥에서 파견된 그 지옥의 사자 같은 킹스필드 교수 역은 존 하우스만이 맡았습니다. 존 하우스만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아주 득식을 거리는 이 대사를 외우느라고 꽤나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생은 했지만 1973년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그리고 킹스필드 교수를 전혀 닮지 않은 예쁜 딸. 이 역은 린제이 와그너가 맡았죠. 린제이 와그너 하면은 소몬스가 먼저 떠올라요. TV 시리즈물. 그 두두두두 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아주 어릴 때 굉장히 인기였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흉내를 냈죠. 반은 기계고 반은 인간인 초능력 여자. 참 인기 있었던 배우입니다. 촬영은 인공조명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고든 윌리스가 맡았는데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이 이 고든 윌리스의 촬영 솜씨가 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후에 대부의 촬영을 맡겼다고 하죠. 자, 페이퍼 트레이스 중에서 삽입된 조니 미첼의 노래 들어보죠. Soccer Game. Yesterday a child came out to wonder, caught a dragonfly inside a jar. Fearful when the sky was full of thunder, my best out of tune voice on. Okay, here we go. And the seasons, they go round and round, and the painted ponies go up and down. We're captive on the carousel of time. turn we can only look behind from where we came and go round and round and round in a circle again. Then the child moved 10 times round the seasons, skated over 10 clear frozen streams. Words like "when you're older" must appease him. Someday make up his dreams. And the seasons, they go round and round, and the painted ponies go up and down. We're captive on the carousel of time. We can't return, we can only look behind. Summer's gone now. Cartwheels turn to carwheels through the town. You tell her, take your time, because it won't be long now. Till you drag your feet just to slow the circles down. And the seasons, they go round and round, and the painted ponies go up and down. We're captive on the carousel of time. We can't return, we can only look behind from where we came. In the circle again. So the years spin by, now the boy is 20. Though his dreams have lost a lot of grandeur, coming true. There'll be new dreams, maybe better dreams. There'll be plenty of new dreams before the last revolving year is through. And the seasons, they go round and round, and the painted ponies go up and down. We're captive on the carousel of time. We can't return, we can only look behind from where we came and go round and round and round in the circle again. And go round and round and round in the circle again. 조니 미첼이 부른 서클 게임, 영화 페이퍼 트위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화 페이퍼 트위스를 보면서 하버드 법대생들에게 동정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학에 비해서 너무 쉽게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고등학생들, 그들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대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버먼트주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오랜 전통을 사랑하는 딱딱한 교칙, 시험에 찌든 학생들, 아이의 적성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법대나 의대로 진학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아주 낯익은 것이었죠. 꿈을 꾸어야 할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강요받는 학생들에게 새로 부임한 키팅 선생님은 참교육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선생으로 낙인 찍혀서 그만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죠. 이 영화의 감독 피터 위어, 그는 갈리폴리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호주 출신의 감독인데요. 사실 그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그린카드를 준비하는 동안에 찍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피터 위어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내용 때문인지 흥행에 아주 성공을 거두었죠. 충남 공주의 임혜진 학생, 그리고 강원도 평창의 전순정 학생, 가련동의 친구 태윤아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김묘진 학생, 서울의 승혜씨, 전북의 친구 영표씨에게 띄운다고 하셨죠.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Kitting's Triumph.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키팅 스트라이언프였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높은 기대치에 주눅들고 공부와 시험에 찌든 학생들. 이들은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의 외로운 주인공인 마크는 그 돌파구를 라디오 DJ가 되는 것으로 해결하지요. 마크는 밤 10시만 되면 지하실에 설치한 아마추어 무선 통신기 앞에 앉아서 해적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하나 없는 내성적인 소년이지만 DJ가 되는 그 순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학교에 대한 불만을 전부 쏟아내죠. 이 해적 방송은 곧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마크는 얼굴 없는 우상으로 떠오릅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억압을 풀어주는 이 마크의 신랄한 비판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갑니다.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지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도 함께한 앨런 모일 감독. 감독 자신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영화로 옮겼다고 해요. 앨런 모일 감독의 경우는 그 돌파구가 신문과 잡지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찾는 돌파구 중에는 정말로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들도 있지요. 대만의 양덕창 감독이 연출한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영화에서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친구에게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시험이 끝난 뒤에 그 친구를 불러내서 잔인하게 보복하는 거죠. 때리는 학생이나 맞는 학생이나 정말 처절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영화죠. 아, 지금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험에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풀어가다 보면은 어디에선가는 꼭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북구 정릉일동의 김경민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죠. Are You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 합창단입니다. Are you lonesome tonight? Do you miss me tonight? Are you sorry we drifted apart? Does your memory stray to a bright summer day when I kiss you and call you sweetheart? Do the chairs in your parlor seem empty and bare? Do you gaze at your doorstep and picture in there? Is your heart ever paid? Should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I wanna give you're lonesome tonight.

고은이하고 윤중이 형하고 청취자 모든 분과 같이 듣고 싶다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송인정필 씨, 이름이 내자입니다. 내자. 송인정필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데스 레파드의 Two Steps Behind였습니다. 권민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어제 미국으로 유학 간 그녀와 함께 본 마지막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 4개를 그냥 걸어가던 그 기억. 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영일 씨가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델리카테슨. 자, 대전 김학용 씨도 델리카테슨의 메인 타이틀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면서요.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